무분별한 전쟁 불장난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침 핵전쟁 요원수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금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이뤄나가자는 우리의 역사적인 호소는 나를 따라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교리의 취향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북침 전쟁 소동이 날로 우심하게 벌어져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새벽도부터 각종 북침 전쟁 소동으로 종세를 격화시켜온 괴뢰패당이 오는 3월 미국과 함께 기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에서 강행하겠다고 부산을 피우고 있다. 괴뢰 군부 오전광들은 올해 합동군사 연습을 괴뢰 합동참모본부의 주관하에 규모를 대폭 늘려 괴뢰군에서는 대대급 이상 육해공군 부대 구분대들이 대거 참가하게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괌도와 미국 본토로부터는 특별히 편성된 핵전략 폭격기 B-52, B-1B, B-2 편대들이 투입되며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는 미리 전개하여 놓은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무리로 출격한다고 한다. 한편 해상으로는 서부 태평양 수역에서 행동하기 시작한 갈빈선호 핵항공모함 전단을 끌어들인다고 한다. 괴뢰패당은 이처럼 방대한 미제 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을 남대선과 그 주변 수역에 끌어들일 때 대한 문제는 이미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이루어진 합의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문제로 되는 것은 미제 침략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 무력이 동원되는 올해 합동군사 연습이 우리의 핵민 미사일 기지를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한다는 4D 작전 계획과 미국이 떠드는 잠수 작전을 포함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 계획에 따라 강행된다면서 북침 핵전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광기어린 북침 핵전쟁 소동이 미국의 힘을 빌어 동족을 반대하며 안보 불안과 안보 위기를 조성하여 특대용 주문 사건으로 최악의 통치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련한 조제에서 벗어나보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임을 모르지 않는다. 친미 4대의 환장이 되고 동족 대결이 체질화된 괴뢰패당의 이러한 히스테리적인 북침 전쟁 소동과 이를 적극 부추기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교리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행이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다. 적대와 반목, 불신과 대결이 한계점을 넘어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 사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번져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이다. 우리의 군대와 이민은 괴뢰패당이 미국을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 소동을 계획하고 강행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강경 내용을 보란듯이 따라 세우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 정리 입장이 이미 내외에 엄숙히 천명된 바가 있음을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무모하고 엄중한 북침 전쟁 소동이 그 어떤 대응을 초래하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 106, 2017년 2월 13일 평양.